HUBS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다락이들.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는 방금 막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오는 길이랍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잘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는 꼭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락이들은 저와 다르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셨겠죠? 잘 못 봤다면 우리 같이 기말고사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봐요.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는 다짐이긴 하지만 이번엔 꼭 지킬 거랍니다. 이제 시험 얘기는 이만 접어두고 재밌는 얘기나 해볼까요? 오랜만에 다락방에 찾아와 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 최애 음식은 바로 돈가스랍니다. 얇은 경양식 돈가스 말고 두껍고 육즙이 풍부한 일본식 돈가스요. 제가 이런 돈가스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재밌는 사연이 있답니다. 11시 30분에 돈가스 바싹 튀겨주세요. 돈가스 바싹 튀겨주세요.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돈가스. Yeah. 돈가스 맛있는 돈가스.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돈가스. Yeah. 오늘은 내가 돈가스를 바삭하게 튀겨. 돈가스 바싹 튀겨주세요. Yeah. Yeah. 돈가스 맛있는 돈가스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돈가스 오늘은 내가 돈가스를 바삭하게 튀겨 돈가스 바삭 튀겨주세요 바삭한 껍질 부드러운 돈가스 저의 돈가스 사랑이 시작된 건 부산 여행 때부터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갔을 때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맛집을 엄청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톤쇼라는 돈가스 집입니다.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앱으로 웨이팅을 했는데 대기번호가 200번 되어서 첫날에는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결국 오지 않아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100번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기차가 8시였는데 6시가 됐을 때 대기 순서가 10번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기차를 미룰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할인받아서 예매한 기차표라서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의 끝에 5만 원을 버리고 돈가스를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친구랑 맛있는 돈가스를 무조건 먹어야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가장 맛있다는 돈가스 집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찾은 곳이 합정에 위치한 카와카츠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는데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웨이팅이 길다길래 오픈 시간에 맞춰가서 드디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상등심카츠와 안심카츠라는 걸 먹었는데 상등심은 등심에 가브리살이 덧붙은 부위예요. 처음 입에 넣었을 때 그 감동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돈가스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육즙이 팡팡 터지는 고기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랍니다. 이진아의 냠냠냠. 더 이상 머릿속 냉장고에 담아두면 안 돼.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 무관심한 그 표정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전부였던 너의 미소를 잊을 수 있을 것 이제는 너의 목소리 향기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버릴 거야. 아름다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소중했던 모든 기억들. 하지만 아직 톤쇼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산 여행을 한 번 더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꼭 웨이팅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래서 첫날부터 도전을 했었는데 대기번호 14번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먹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매장이 엄청 커서 놀랐습니다. 주방이 다 보이는 구조인데 요리하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톤쇼의 특징은 레스팅 숯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에서 숯불향이 난답니다. 이게 안 어울릴 것 같다가도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습니다. 다른 돈가스들과의 차별점도 되고요. 그리고 원육은 한정 수량으로 버크셔 K라는 품종을 사용하는데요. 영국의 흑돼지 품종인 버크셔를 우리나라 남원에서 키운 순종 흑돼지예요.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리사들이 식재료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아주 감동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분명 엄청 맛있는 돈가스는 맞는데 카와카츠에서 느꼈던 그 첫입의 감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 느껴보는 맛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의 야미. table, no, you stay on the run. Ain't on the side, you're number one. Yeah, every time I come around, you get it done. 50-50, love the way you split it. 100 racks on me, spin it, babe. Light a match, get lit it, babe. That jet set, watch the sunset, kinda. Yeah, yeah. Rolling eyes back in my head, make my toes curl, yeah, yeah.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my.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my.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Any night, any day.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In the morning or late. Say the word on my way. Standing up, keep me on the rise. Lost control of myself, I'm compromised. You're incriminating, no disguise. And you ain't never running low on supplies. 50-50, love the way you split it. 100 racks on me, spin it, babe. Light a match, get lit it, babe. That jet set, watch the sunset, kinda. Yeah, yeah. Rolling eyes back in my head, make my toes curl, yeah, yeah.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Can you stay flexing? Yeah, you got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that yummy, yum.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Any night, any day.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In the morning or late. Say the word on my way.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돈가스를 흔히 프리미엄 돈가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꽤나 유명한 프리미엄 돈가스집이 왕십리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왕십리역 넘어서 성동구청 주변에 위치한 돈가스 전원이라는 곳이에요. 한양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자주 가기엔 무리가 있지만 진짜 맛있는 돈가스가 먹고 싶은 날은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직장인들이 자주 와서 점심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곳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어서 첫입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드셔보세요. 돼지고기 본연의 맛과 튀김옷의 고소함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답니다. 레몬을 같이 주는데 레몬이나 겨자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이곳의 아쉬운 점은 소스가 시판 소스 느낌이 나요. 익숙한 그 맛이요. 나름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수제 소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프리미엄 돈가스 집들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런 돈가스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가고 싶어졌어요. 오늘 저녁은 여기로 가야겠습니다. 톰너드의 왕십리. 천에서 출발한 기차는 꼬박 걸려 달려가도 시간을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난 계속 설렜거든 널 만나러 가는 시간 정량리에서 내려 안전거장을 건너 도착했던 왕십리는 너와의 약속 장소 그때 날 그곳에 두고 떠나와 희미하지만 선명했던 건 네가 입었던 오렌지색 맨투맨 하얀 얼굴에 참 어울렸어 갈색으로 빛나던 눈동자까지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그때 널 그곳에 두고 떠나왔어 그래 그때 난 그림 그리는 왕따스 여자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똑바로 못했던 날 미소로 대해줬었던 너 그때 우릴 시간 뒤에 두고 떠나왔어 여전히 남아있지 그 지하철역에 우리가 했던 기억은 쓰디쓴 추억으로 바뀌어 yeah. 네 취향에 꼈던 귀걸이 이제 의미가 바뀌어 담배가 싫다 했던 너에게 난 꽤나 보기 싫게 변했지. 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 물고 있네. 네 카톡 프사 뒤에 남자들이 몇 번 바뀌어가는 사이 난 계속 남아있었어 이 자리에. 두 추억이어도 서로 다른 이무게. 사실 이제서야 말할 수 있어 네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그런 네가 살던 곳이 왜 하필 왕십리였던 거냐고. 또 떠올려보면 쓰다버렸던 곡 이제 몇 갠지 가늠도 안 돼 내 진심을 바친 널. 행복을 빌어요. 저희 라디오의 코너 행복을 빌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복을 빌어요 코너에선 오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돈가스는 사실 호불호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건 내가 알던 돈가스가 아니다. 돈가스는 얇고 바삭해야 한다. 이건 돼지고기 스테이크다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소스가 쫙 뿌려져 있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돈가스는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삼겹살을 얇게 잘라서 바짝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통 삼겹살을 약간 두툼하게 잘라서 육즙이 흐르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혹시 아직 이런 프리미엄 돈가스를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상등심 혹은 특로스라고 불리는 걸로요. 지방의 고소함과 고기의 담백함이 한데 어우러져서 전에 먹던 돈가스와는 아예 다른 음식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한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심카츠를 추천해요. 극강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처음 먹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맛이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들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카와카츠예요. 여기서 느꼈던 감동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뚱스의 고칼로리. 강풍기 당수유 할버채 난자완 양장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파도 입맛은 떨어지질 않아. 아무리 힘 없어도 먹을 것을 놓진 않아.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먹고 싶은 것을 먹어. Give me go calorie go. Get out 저지방 24시간 1440분 86,400초. 늘 배고픈 우린 뚱스 뚱스. 생식은 버려 영양소는 버려 다이어트 따윈 개나 줘 버려 알통은 버려 식스팩은 버려 초콜릿 볶은 땀인 개나 줘 버려. 삼겹살 등심, 갈비찜, 닭껍데기, 아롱사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피자, 햄버거,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튀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프리미엄 돈가스 집들 어떠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정말 많은 돈가스 집들이 있으니까 도장깨기 하듯이 다녀보시는 것도 꽤나 재밌답니다. 여러분도 꼭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미엄 돈가스는 아무래도 일본 음식이다 보니까 저도 언제 한 번쯤은 일본에서 정말 맛있는 돈가스를 먹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일본은 프리미엄급 돼지 품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고기 자체에서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향, 식감, 맛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돈가스 하나에 5만원씩 하는 집들도 있죠. 돈가스 하나에 무슨 5만원이냐 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의 영역에서 벗어나 미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돈가스들입니다. 그만큼 맛의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이제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는 여기서 이만 문을 닫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도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들로 가득 채워보자고요. 앞으로도 애정이 듬뿍 담긴 것들 많이 가져올 테니 다락이 분들은 이 다락방을 잊지 말고 찾아와주세요. 지금까지 PD 한태준, 기술 백다연, 저는 아나운서 배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UBS